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신앙생활은 중심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는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만 하면서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죄인이면서 의인, 의인이면서 죄인인 성도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갓난아기나 어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죽음과 살인과 전쟁과 질병이 있었던 것처럼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결국 사망을 가져다 두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역사를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도 사람은 처음 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범하지 않았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을 대표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바로 우리의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축구에 나갔죠. 근데 국가대표가 진 것은 우리나라가 진 것처럼 대표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듯이 한 사람의 전쟁의 발발으로 많은 사람이 그 대표성의 피해를 받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대표한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5장의 서두의 내용인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인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이중전가라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중전가. 즉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15절 후반절과 16절 처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15절 처음에 이 은사, 카리스마와 다른 도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물, 도레아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발성을 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는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가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은 먼저 구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 즉 희망이 없이 사망 선고를 받아 지옥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18절에 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18절에 모든 사람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원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해서 아니면 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정죄 안으로 이른 것처럼 이처럼 한 법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무죄 선언으로 이른다. 19절 이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고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 입니다. 18절을 보시면 18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범죄 아래에 있으면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하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누구든지 무죄 선언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많은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표본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항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시고 인정하실 때에 그들만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10장 4항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말씀 사역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또 여기에 중요한데요.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를 경험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결코 참되게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 규칙에 맞추어 살 만큼 열심을 내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따집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나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죄만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사망이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금과 같은 말은 유기된 자들의 생각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그의 주권적인 예정과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되며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도 죄의 지불을 받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말해주시고 정하다고 그렇게 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죄 아래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죄를 찾아서 짓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즉 5장에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성경 말씀에 반응해야 할 자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에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아래에 거한다는 거짓 믿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